한 기슭에 물새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니 아버지의 피인 노래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요 한 마리 슬피 울면 바람에 검게 타신 아버지가 그리워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요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요